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에서 글로벌 사랑한대 13기로 활동할 재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15명입니다. 기획, 운영, 홍보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외국인 학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외국어 능통자와 사진, 영상 편집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입학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투스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할 서포터즈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며 HR 컨텐츠를 제작하고 사내외 행사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4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컴투스 채용 플러스 채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스 인슈어런스에서 방학 기간 동안 금융 관련 지식을 배울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1차 교육 일정은 7월 1일부터 12일, 2차는 15일부터 26일, 그리고 3차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며 19일에 개별적으로 서류 합격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하이루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대원 고 최수근 상병이 물살에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제시된 법안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독립수사기구인 특검을 법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발의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 재통과되려면 출석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에 걸쳐 15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발생한 일인데요.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합참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군사령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1,10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지난 23일 처음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무려 3일 만에 1,100달러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 대표 증시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의 주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연아,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